안녕하십니까. 오아들의 가감입니다. 전편에 제가 워낙 역사적 배경만 이렇게 쭉 늘어놨다 보니까 약간은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진왜란으로 들어가면서 나름 이제 전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조금은 더 재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자, 1592년 4월 13일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자그마치 100여 년간의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던 전쟁을 끝내고 일본 전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남아도는 자기들의 그 무사 인력들의 에너지를 방출할 구멍이 창구가 필요했었을 겁니다. 아마 당연하겠죠. 게다가 이제 일본의 그 오랜 염원인 대륙 진출, 대륙 정벌, 이거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만이 넘는 군사를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한 수백 명, 수천 명 정도, 많아봐야 뭐, 익혀봐야 1만, 2만 명 정도의 어떤 왜군, 왜구, 해적들이죠. 왜구들만 봤던 조선에게 갑자기 20만 명이라는 군사는 정말로 예상 밖에 엄청난 규모였던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개거품 무시고 중구장창 말씀하셨던 이율곡 선생님께서도 사실 그 당시 10만 양병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여기서 20만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죠, 그 당시. 게다가 이제 오랜 당파 싸움으로 제대로 된 준비가 당연히 없었을 이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연전연패 당하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20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그냥 쭉 그대로 가면서 한양까지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그 당시 고속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들이 병력 이동하는 뭐 트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충 걸어가면 1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이건 뭐 싸움도 아니고 그냥 쭉쭉 간 거죠. 게다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조 때부터 부실해진 어떤 화기의 수준 그리고 이제 백병전에 취약한 군대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총체적으로 육군의 어떤 패배를 너무도 당연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전쟁 발발 두 달 만에 얘들은 이제 평양까지 쭉 내주게 평양까지 쭉 밟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큼이나 일본 애들 개들도 황당했던 것이 그 전까지 일본의 전쟁 스타일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크던 작던 한성의 영주는 어떤 상황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고 질 것 같으면 할복하고 걔들 와서 목 쳐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또 승리한 영주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전투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공략을 할 때도 이제 빠르게 후다닥 조선왕만 제끼고 그리고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 다 자기 백성이 되니까 그 조선의 백성을 군대 삼아서 명나라를 공략하자. 이게 이제 그들의 기본적인 전략의 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도 헷갈리는 게 딱 치고 들어갔더니 조선의 왕은 제일 먼저 잽싸게 튀어버리고 그 자기들이 이제 복종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백성들은 이건 뭐 의병에 승병에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이거 뭐지? 이거 완전히 걔들 입장에서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한양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출전한 이순신의 수군이 옥포해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황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당시 일본은 육군이 일단 빠르게 치고 나가서 조선왕을 제끼고 수군이 따라오면서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약탈해서 전방으로 이제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순신이 거기서 길목에서 딱 막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20만 대군이 한양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뒤에 이제 먹을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육로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쌀이 뭐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상 쪽이 편하니까 이제 공급을 이제 그쪽으로 루트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순신은 이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겁납니다. 이제 사실 이순신 또한 근데 승리를 처음부터 뭐 자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함대는 거의 한 천여 척에 이르렀고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까지 이순신이 그나마 겨우겨우 준비한 게 25, 24척 정도 판옥선이 전부였는데 뭐 거부선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물고기 잡는 어선 조금 개조하고 그래서 보급선으로 쓰고 해서 당시 그냥 긁어 모은 게 한 80여 척 정도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처음에 상륙을 하면서 경상도 쪽에 그 개전 초기에 수군들이 경상도 쪽에 수군들이 해박살이 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뭐 상륙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 경상도 수군을 누가 이끌었느냐? 그게 바로 원균입니다. 이제 원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순신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쫄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이제 육군은 무너져가지고 쫙 한 달도 안 돼갖고 한양까지 이제 쫙 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엄청 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쟁 초반에 박살난 경상도의 수군 그 당시에 그쪽에도 판옥선이 약간 80여 척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뭐 작살 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쫄아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난중일기에도 그 당시 난중일기를 보더라도 그 당시 그 전라 우수사였던 이역기의 합류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한양까지 완전히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밑에 그 장군이신 정운이라는 분도 자꾸 이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약도 이제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부추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순신은 단독으로 출전하기를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포에서 이제 일본 함대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일본군 배를 26척을 격침을 시키면서 그 대 첫 번째 대승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그 일본군이 약 4천여 명이 넘는 일본군이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조선군의 사상자는 그럼 몇 명? 예. 달랑 이제 부상자 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게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아주 완승을 거두신 거죠. 이때부터 이순신은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팍팍 생기신 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새끼들 이거 뭐 붙어보니까 사실 뭐 별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으셨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후로 이어지는 사천해전, 뭐 당포해전, 그리고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까지 연전연승의 신화를 그때부터 이제 쓰시게 됩니다. 이 한산도 대첩은 이제 일본 전선 한 70여 척과 조선 수군 한 50여 척이 맞붙는 나름대로 그 유명한 그런 그 대첩입니다. 바로 이때 학익진이라는 것을 처음 선보이시게 됩니다. 이 학익진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일자진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이 빠지면서 적군들을 감싸는 형태의 그런 전투 운영 방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전법 자체도 육지에서도 연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진이죠. 그 당시 뭐 생각해보면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들끼리 뭐 이렇게 깃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쪽 움직여 저쪽 움직여 뭐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마쳤다는 건데 이게 뭐 사실 그 바다에서 그 배를 이끌고 파도 치고 뭐 조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응을 마쳤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아무리 조선의 전선이 방향 전환이 좀 자유롭고 또 이제 화포 공격을 기본 공격으로 하는 판옥선이라고 해도 또 이순신의 어떤 탁월한 지휘력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 전투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해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거죠. 사실 뭐 직함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시 그 대부분의 그 장수들이 이순신을 막 따르고 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전투에서 일본은 전선을 한 60여 척이 이제 침몰되고 납포되고 약 한 4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맨날 죽으면 4천 명이네요. 계속 4천 명씩 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에 반해서 조선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 요걸로 이제 그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배는 한 척도 이제 당연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전투를 했길래 이럴까 싶을 정도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순신의 전투는 거의 대부분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에게 엄청난 어떤 피해를 강요하는 한편 아군의 사상자는 거의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셨던 거죠. 이게 뭐 일본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이건 뭐 지들이 불사조도 아니고 지부 입장에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짜증도 엄청 나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전황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드웨어의 우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선의 전투함인 한옥선이죠. 이제 거북선에 가려져서 살짝 약간 그 과소평가되기도 하는 이 판옥선은 당시 그 연안방어함으로서는 최강의 함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본군의 그 전선과 그 1대1로 박아도 끄떡없는 강도를 자랑했기 때문에 당시 그 해전에서 판옥선이 단순하게 박치기만으로도 그 격침된 일본의 전선수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거북선도 이 기본적으로 이 판옥선에다가 위에 껍데기 달고 못 좀 박고 뭐 이렇게 개조를 해서 만든 거죠. 반대로 이제 일본의 주력함은 안택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공격은 이제 새끼 부대라고 조그만 고속, 소형 고속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일본 수군이라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해적지라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 이제 긁어 모아서 수군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의 그 전투 방식도 그 연장선 산행에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해적질이라는 게 이제 사실 뭔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노략질하는 건데 이게 배에 같이 붙여갖고 물건 훔치기 위해서 뭐 뛰어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이거 배를 부시면 안 되죠. 이제 상대방 배는 멀쩡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배를 막 깨트리고 뭐 함포 경격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 안 하고. 어떤 소총이나 이제 활 같은 걸로 이제 사람 먼저 그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옆에 붙어갖고 올라타서 백병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의 수군은 이런 일본의 이런 해적들, 굉장히 왜구죠. 이 왜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오기 전에 박살 내버리는, 바로 붙기 전에 박살 내버리는 그런 함포 공격 위주의 이제 기본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함포의 발사 충격을 견딜 만할 정도의 그 강도를 갖고 있는 그 판옥선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판옥선의 바닥은 평평합니다. 평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이제 일본군의 배의 바닥은 되게 뾰족한 침저선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은 어떤 이런 침저선보다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느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도에도 좀 약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방향전환이 좀 빠르고 또 수심이 좀 낮더라도 운용이 가능한 그런 또 장점이 또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연안 방어를 주로 위주로 했던 조선의 수군의 그 주력 함선이 이 판옥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판옥선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승리했느냐 하면 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제 판옥선에 달린 화포는 이게 사실 뭐 어떤 폭발성 무기가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딱 해서 빵 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커다란 쇳덩어리 이렇게 막 계속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몇 발 맞는다고 이게 뭐 배가 침몰되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얘기고 이제 부서뜨리고 막 이런 형태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포의 정확성도 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근거리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화망을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중으로 때려야 되는 뭐 그런 그 화망을 구성하는 어떤 전략적인 다시 말하면 이제 아주 정밀한 함대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떤 고도의 지휘와 어떤 전략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옥선은 일부의 그 어떤 단점과 약점도 꽤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함선이기도 합니다. 함포 사격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이제 튼튼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무겁고, 그러면 이제 아마 아무래도 좀 둔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 판옥선을 끌고 넓은 바다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민첩하게 막 적선들이 빨리빨리 와서 이제 바로바로 붙고, 각박 때려 부시면, 오히려 이제 각계 격파를 당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백의 종군을 했던 시절에 원균이 이제 끌고 나가서, 조선군을 완전히 괴멸을 시킨 이 칠천량 해전의 경우도 바로 이런 그 판옥선의 약점이 철저히 공략당한 그런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이러한 그 판옥선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항상 아군이 유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이 치른 해전은 어떤 좁은 길목을 막는다거나 어떤 포구에다가 적선을 몰아놓고 거기서 막 포격을 때리는 그런 형태의 해전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이해 못한 조정에서는 아 이거 이순신이 이거 되게 소극적인 전투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전투의 어떤 기본 상식을 모르는 그냥 자리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이빨만 까는 그 정치꾼들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순신의 이런 선전으로 인해서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본 육군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배도 고프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한산도 대첩 이후에 일본 수군이 이제 모여있던 곳이 후퇴해서 모여있던 곳이 안골포라는 곳인데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그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 여기가 바로 이제 안골포입니다. 이 안골포에 모여있던 한 42척의 일본의 전선을 이순신께서 또 깨끗이 청소하고 한 4,000명의 일본군을 또 죽이게 됩니다. 또 4,000명이네. 아, 좌우지간 바로 이 전투로 해서 남해안의 제해권을 이제 완전히 조선의 손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제 평양까지 진출했던 일본의 육군들도 어쩔 수 없이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걔들이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군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제 부산이었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넓은 바다에서는 판옥선의 어떤 취약함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육군의 지원도 좀 거의 완전히 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순신도 이제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한산도 앞바다를 지키는 것이 이게 답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뭉개시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순신이 틀어막고 딱 버티고 계셨던 해협이 바로 이제 견내량인데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거제대교가 있는 고해협입니다. 여기를 딱 넘어가면 바로 이제 부산 큰 앞바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일본 수군은 이 부산 앞바다에서 딱 기다리면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죠. 지들도 아는 거죠. 나와 나와 막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순신은 자기의 전략이 자기의 굳건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순신은 견내량을 굳건히 지켜내므로 해서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 자체가 소강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순신의 수군 기지가 있었던 전라도가 그 일본군의 침략으로부터 매우 안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육지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본 육군의 전라도 침입을 막은 두 개의 큰 전투 덕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율이 지휘했던 이치 전투와 두 번째는 이제 김시민이 지휘했던 진주성 대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진주성 대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3,800명 정도의 병사가 한 10배 정도가 되는 3만 명의 일본군을 맞아서 6일 동안 항전했던 그 전투입니다. 이 진주성 대첩은 임진왜란 그 전사에 보면 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초로 성공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로 인해서 우리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우리가 지켜줬고 이순신의 수군이 나름대로 뒤가 이제 안전하니까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순신이 견내량을 지켜낸 후로 사실상 임진왜란은 휴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일본이 내세운 종전안이 바로 이제 아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잠깐 그걸 살펴보면 조선의 절반을 일본에 바치고 그리고 조선의 왕자를 일본으로 인질로 보내고 다시는 일본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이 새끼들 지들이 쳐들어놓고서 뭐 배반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당연히 억셉트가 안 됐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로 인해서 조선과의 어떤 2차전 이건 이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순신은 전쟁의 승리는 확실한 준비에 있다는 생각을 굳건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다소 뜸한 틈을 타서 병력을 이제 늘리고 군선도 이제 더 만들고 군량미도 긁어 모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3도는 이미 이제 이순신이 거의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순신의 인기는 거의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동네는 거의 뭐 이순신, 이순신, 막 이런 문의가 조성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의 왕이신 선조께서 드디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불안하시겠죠. 저쪽에는 이제 뭐 완전히 이순신의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를 듯 하고 그 자기는 이제 전쟁 터지자마자 뒤로 토끼고 뭐 이랬으니 이거 무지무지 불안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머리만 좀 썼다 그러면 이순신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고지식한 이순신 장군을 잘 활용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선조는 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찌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순신을 숙청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또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순신이 너무도 두려웠던 일본이 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위치를 살짝 흘리면서 왜 공격 안 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고에 대한 정보를 자꾸 이제 뇌물을 매겨갖고 중앙정부에 이제 계속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이더 왜 괜찮다 이거죠. 조선의 수군이 앞으로 나오면 자기들이 유리한 넓은 바다에서 싸울 수 있어서 어차피 자기들이 좀 자신이 있었던 거고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조선 내에서 이순신 장군의 위치가 이거 애매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노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딱 그들의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선조는 일본군의 이 공작대로 이순신이 이제 진격해오는 거기서 알짱대는 일본군을 왜 공격 안 하냐? 공격해! 라고 이야기 명령을 내립니다. 이순신은 거기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당시에 그 조선의 어떤 중앙 집중식의 그 왕권 국가임을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이런 이순신의 행동은 정말 항명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자신의 입장이 설사 자신이 탄핵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조선의 수군이 작살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본인의 생각이 굳건했던 것입니다. 이거 지금 나가면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완전히 다 작살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그 결심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항명 사건으로 1597년 이순신의 나이 53세 되던 해 2월 25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통제사에서 바로 해임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의 사형까지도 얘기가 갔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우의정의 상소로 목숨만 구해줘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또 다른 배경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전투 방식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함포 공격을 하고 일본군은 이제 백병전 위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고를 할 때 몇 명을 죽였느니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장계를 올리게 되죠. 근데 이게 다 함포가 때리고 하니까 이순신한테는 중요한 것은 함포를 때려서 없애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머릿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균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하게 되면 잡자마자 빨리 머리 챙겨 그래서 머리 자르고 이런 짓을 한 거고 이순신 장군께서 머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때려 부셔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위에서 보기에는 이거 보고가 말이야 몇 개 안 부신 걸로 오는데 들은 얘기는 더 부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뒤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백의종군을 받은 이순신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의 부고를 받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순신이 걱정되어서 이순신을 보러 오시던 이순신의 어머니가 배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순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아주 지극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사남 중에 셋째로 태어나신 이순신에 대한 어머님의 이제 사랑이 극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순신의 두 형은 둘 다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컸기도 했겠죠. 이순신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군주와 이런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미래 그리고 살아가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거의 정신을 놓아버릴 그럴 지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그 일기를 보면 그저 죽고 싶다 이 말밖에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군주와 조국에 대한 충성밖에 없었던 장수가 그 모든 것을 부정받았을 때 이때 그 느끼는 상실감. 현대를 사는 평범한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너무너무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순신의 파직 이후에 이순신의 후임으로 통제사가 된 인물이 바로 원균이라는 사람인데요. 일각에서는 뭐 워낙 뛰어난 이순신에 대비해서 뭐 그다지 빠지지 않는 원균이 지나치게 씹힌다 뭐 이런 평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순신 바로 밑에 있었던 원균은 이순신의 자리를 넘봤던 거죠. 가장 큰 것은 전투에서도 병사들보다도 먼저 튀었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병사들보다도 먼저 튀었다는 거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이 원균은 가차없이 씹힐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에게 내려졌던 명령, 즉 부산으로 진출해서 일본군을 공격해라. 이 명령도 원균에게 떨어지게 되는데 원균이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뭐 사실은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본인도 미루게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뭐 오케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 꼴을 보던 당시에 도원수였던 권율이 원균을 소환해서 곤장 50대를 때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불러다가 맞다를 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결국 원균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투에서 원균은 이순신이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구축했던 조선수군 전체를 말 그대로 홀라당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사실상 조선수군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이제 원균도 죽고 이순신의 그 오른팔이었던 이역기 장군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칠천량 해전인데 이러면서 정유재란이 시작이 됩니다. 칠천량 해전을 통해서 조선의 수군은 세 척의 거북선을 포함해서 약 100여 척에 가까운 판옥선을 잃게 됩니다. 그 당시 전사자만 해도 2만여 명이 달했습니다. 이때 원균이 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튀어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갑옷 다 버려 제끼고 혼자 막 개발에 땀나도록 튀었는데 그거를 왜군이 쫓아가서 산에 가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측의 전사자는 약 한 100여 명 정도로 그쳤다고 하니 그 전에 이제 이순신이 했던 그런 해전 전투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아마 이때 이순신이 건재했다 그러면 이 정유재란이라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임진왜란의 후유증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 조선의 곡창지대였던 이 전라도가 아주 안전하게 보존이 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유재란에서는 전라도가 가장 심한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초반에 전라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결국 그것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게 됐던 일본이 정유재란의 1차 목표를 전라도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소실되었던 농지는 전라도의 농지는 전체 한 절반이 넘었다고 하고 약 1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떴다 싶은 조정과 이 선조는 급하게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급했던지 칠천년 해전이 7월 16일 날 일어나고 이순신이 통제사로 임명 명령서를 받은 게 8월 3일이니까 근데 이제 칠천량 패전의 소식이 조정에 알려진 게 22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한 거 따지고 보면 전투의 결과가 조정에 보고되자마자 바로 결정 내려서 이순신에게 이제 명령서를 바로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그 이전에 그 이순신을 막 몰아붙였던 것 자체가 선조 본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선조가 이순신에게 보낸 그 명령서, 즉 교지의 내용을 보면 그저 내가 잘못했다, 뭐 미안하다, 너 볼 면목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조선 같은 이제 전제국가에서 이런 내용의 교지가 내려갔다는 것만으로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선조도 얼마나 이제 지가 똥꼬치 탔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그 교지의 내용은 영화나 이제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죠. 상하 언제. 내가 뭔 말을 하겠니? 뭐 이런 뜻입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임금이 이제 신하에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 케이스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 선조의 찌질함이 더욱더 돋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순신을 복권을 시키면은 와중에 이순신의 품계를 예전보다 두 단계를 딱 낮춰갖고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품계는 지금에게 계급 같은 건데 통제사라는 이제 직책은 직책이고 별개로 계급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제 강등시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역경 계급이 강등이 되니까 뭐 월급도 뭐 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다른 장수들 휘하의 장수들과의 이제 계급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명령 체계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워낙 이제 모든 장수들이 이순신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다시 어찌됐던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이후 이제 병사와 이제 군량미가 없으니까 약간 보름 내지 한 그 한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엄청나게 그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이것저것 이제 끌어모읍니다. 쉽지 않았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전라도가 남원성 전투를 끝으로 해서 일본의 손에 넘어갔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순신 입장에서는 뭐 이쪽에서 외군이 없는 데를 이제 피해 댕기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국어를 하나 댕기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난중 일기에 보면 어디 가서 뭐 활 몇 개를 뭐 얻었대는 둥 쌀 한 섬을 뭐 처절합니다. 이렇게 긁어모으는 그 장면들이. 어쨌든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완도 근처의 회룡포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제 7천량 해전에서 도망친 12척의 판옥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12척의 배는 7천량 싸움에서 배설, 이름 좀 배설스럽죠. 배설이라는 장수가 빼돌린 배였습니다. 이 7천량 해전에서 이 일본군은 완전히 조선 수군을 워낙 수적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배설은 전투 자체에 참가하지 않고 뒤에 이렇게 짱 박혀 있다가 딱 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일 먼저 바로 튄 거죠. 그 이때 그 난중일기를 보면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순신이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긁어 모을 때 그때 이제 아 배설이 이제 12척의 배를 예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애타게 기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배설이 안 왔다. 오늘도 배설이 안 왔다. 이 변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서 매우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챙긴 12척의 전선이 이순신이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뭐 이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배설에 이 12척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천하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셔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 한척 없고 뭐 혼자 수영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이순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놨던 한 160여 척의 군선은 다 없어지고 달랑 12척 남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가져온 게 배신간 새끼가 갖고 오고 그래서 그 배를 운영할 군사들을 보니 군사도 없고 그나마 여기서 다행인 것은 당시 그 왜군은 조선 수군이 완전히 그때 이제 괴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작전은 이제 그냥 가면 돼 하고 이제 작전을 대충 중단을 하고 노략질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그 당시 그들의 노략질로 고생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순신으로서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것저것에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박박 긁어서 자원을 모아 수군을 재건하신 이순신. 사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병사들의 사기였습니다. 전쟁 이래로 가장 강했던 수군이 개박살 나서 완전히 괴멸이 된 상태였으니 이 군사들의 그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또한 자신감이 그렇게 막 넘치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당시 이순신의 일기를 보면 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글자의 뜻은 물러서다 뭐 이런 것인데요. 이걸 이제 몸동작으로 표현을 할 때 쓰면 오그라들다, 뭐 움츠리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사들 보는 앞에서는 격려하고 다그치고 막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순신도 병사들이 없을 때는 방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그리고 이제 괴로워했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그 당시 가장 격려가 필요했던 것은 정작 이순신 당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순신은 그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뭐 탈영하거나 안 좋은 소문 퍼뜨리는 병사 있으면 즉결 처분하고 목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혹자들은 이때의 이순신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흠을 잡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상 군대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병사들 뿐만 아니라 중간 지휘관들도 막 계속 탈영을 하고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사실 이때 칠천량 해전에서 12척의 배를 빼온 배설도 결국은 탈영을 하게 되는데, 비록 이제 소설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배설은 12척을 이순신에게 인계하면서 그중 10척을 어딘가에 꼬부쳐두고 일단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탈영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당시 그 경상 우수사였다고 하니 그 당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조선의 그 인재 관리가 어땠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쨌든 그 배설은 결국 나중에 잡혀서 사형을 당하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김훈 작가의 그 칼의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면 김훈 작가의 필체가 또 워낙 이제 간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순신의 어떤 그런 대쪽 같은 성격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 너무 적절한 궁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딱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그 전에 그 시점부터 그 상황부터 이순신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를 소설식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소설식으로 풀어나간 그런 소설입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이순신의 스트레스는 정말로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칠천량 해전만 봐도 비록 이제 선조가 명을 내리긴 했지만 그 조선의 대신들이 그 내용에 대해 찬성을 했고 심지어 이제 육군 전군 총수권자이신 그 도원수 권율마저도 그 명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원고를 막 다그치고 이랬을 정도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 당시의 어떤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이순신 장군이 유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무너지면 조선도 무너진다 이거죠. 이러니 이순신이 홀로 그 감당해야 할 그런 그 부담감 이게 이제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사실 이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난중일기에 보면 몸이 아파서 괴로워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코피도 흘리고 자면서 막 식은땀도 흘리고 구토에 설사에 거의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런 압박감으로 몸이 말이 아닌 거죠. 저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정말 상상하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교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수군 전폐령이죠. 다시 말해서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통합하라는 그런 내용의 교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전력을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뭐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게 뭐 12척도 어떻게 거저 모은 거고 거의 뭐 전무하다 싶은 전력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조선의 그 열악했던 육상 도로망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해상을 적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보급의 절대적인 우위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조선은 상당히 전선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방한 의견을 낸 인물이 바로 서인파트 쪽에 있는 선조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윤두수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간이 임진왜란 당시에 좌의정, 우의정 뭐 다 해먹었던 인물입니다. 이 인간의 행적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왜군이 심어놓은 엑스맨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더불어 원균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무능력하고 뇌물 좀 받아 처먹고 임금 눈치 보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슬슬 이제 열도 받고 뭐 그렇긴 하는데 좌우지간 자,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당장 닥친 것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고른 막 지끈지끈 거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뭐 대폭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밤 이순신은 교지를 받는 그날 밤 이순신은 그 다음날 숙취로 고생을 할 정도로 포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뭐 사실 절에도 소주 이거 뭐 한 짝 정도를 까지 않고는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겨우겨우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결국 이 선조의 개소리에 그 유명한 답변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나왔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금신전선 상유12. 자, 여기서 상유12. 그 남자는 이제 보다구죠. 그다가 이제 더불어 맨 마지막에 신이 살아있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수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왜군 또한 이순신이 배를 12척밖에 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개무시한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널널하게 오기도 했고요. 또한 이순신 또한 바로 출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싸우면 뭐 보나마나 백전백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짱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짱 보고 하고 할 것도 시간도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7년 9월 16일 아침에 이놈들이 당신이 한판 붙으려고 딱 찍어 놓았던 울돌목이라는 데를 지난다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께서는 그래 이거야 나를 한판 붙어볼 만한 기회가 있어 하고 제 생각을 하면서 출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 또한 거의 없었던 당신 혼자만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바로 인류 해전사의 길이 남게 된 그 이름도 아름다운 명량 해전이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 무진장 길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숨이 차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도 이제 호흡 조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임진왜란의 종결과 이순신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